최근 박근혜 역도가 빚어낸 국정농락 사태로 인민의 버림을 받은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이 청년들을 유혹하여 권력의 자리를 유지해버리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기자회견이라는 데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절박하다느니 뭐니 하고 노수레를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박근혜 역도년이 그동안 외면해온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기가 맡은 일인 듯이 제시되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속셈을 드러내 보였습니다.